부처로웠어. 나도 몰래 그대 손잡으니 부끄러워 고개 숙이는 그녀. 아무런 말도 없이 미소만 짓네. 야릇한 내 마음을 잡을 수 없네. 아 사랑아, 아 사랑아, 내 마음 좀 알아주렴아. 고개 숙인 그녀.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헤아려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알 길이 없네. 은근히 좁아진